쇼트, 쇼트, 발찬, 출사, 포도, 윙크, 딕다운, 여기, 빌리프트, 엘레가 취해, 마치 지옥의 소스, 한 손에 숫자, 다른 손에 끊길 소, 투명한 크리스토자스, 샤랑이는 예술, 예술도 술이 지고 마시며 취해, you don't know, you don't know, you don't know what to do, 내가 보여줄게, 나 전혀 다른 걸 주게, 거친 나무로 된 마이 절대다 한숨에 나오는 소리 따윈 없다 해가 뜰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잠이 들 때까지 with the party yeah Sing it, 불러 다시 drink it, 마셔 다시 우린 두 번 태어난 유들이야 잠깐 깨끗어 시대에 헌터 유들이야 너와 깨서터 오케이 난 ready for sure 자 마셔 마셔 마셔 마셔 내 술 잔 When the night come When the night come Studio the chill jump jump jump Wake from goes like dum dum dum Yeah And I think they catch it with the party yeah Johnny think they catch it with the party yeah Sing it, pull up, dash and drink it, mash up, dash it We ready for this? Are we ready to get hyped up? Come on. Let's go! Yes, you're okay, yeah.